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당이요 나를 불러다오. 당이여 그대는 나를 불러다오. 그러면 정사는 서 있으리라. 그대가 바라는 그 자리에 아 당이여 나를 당이여 그대는 나를 불러다오. 그러면 정사는 그대를 지켜 복음을 맡아 나의 쳐가리라. 아 당이여 나를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은혜로운 저국의 품이요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당은 나의 어머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주체의 이깃발 높이 들리라.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